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녕하세요. 제니의 음악 카페입니다. 아, 오늘은 오프닝을 여자 두 명의 대화로 시작하려고 해요. 궁금하시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아, 여자 두 명이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아, 나 요즘 배가 나와서 큰일이야. 에이야, 네가 무슨 배가 나왔어. 야, 나 봐봐. 나 이게 타이어지 배냐? 아니거든. 내 배가 더 나왔거든. 야야, 만져봐, 만져봐. 내 배가 훨씬 더 많이 나왔지. 그지? 맞지? 뭐 하는 걸까요? 여자들은 배가 많이 나올수록 서로 알아주는 걸까요? 사실 두 사람은 똑같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니야, 너 배 안 나왔어. 괜찮아.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빈말이라는 거 본인들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더 일부러 부끄러운 부분을 서로 부풀려서 이야기하면서 바보처럼 내가 더 못났네, 아니네, 내가 더 못났네 자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흙밭을 굴러도 기꺼이 함께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그렇게나마 잠깐이라도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 친구끼리는 그만한 위로도 없겠죠? 단점이 없을 수는 없죠. 단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까지도 서로 어떻게 보면 덤앤더머처럼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부분까지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주는 위로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곡이 나왔을 때 큰 소리로 같이 불러주세요. 또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내 배 만진다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고 또 즐겨보세요. 한결 기분이 나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제니의 음악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 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 你却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 진 다동의 신 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 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 방금 전에 들으신 음악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오늘 처음 들은 분도 계시겠죠? 영화 천밀밀,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천밀밀에 나오는 월량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예요. 나의 사랑은 달빛을 그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제목이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는 엄청 인기 있었던 영화였어요. 안 보신 분들 중에도 한번 지금 본다고 해도 물론 화면은 좀 촌스럽겠지만 그 내용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안 보신 분들 중에 한번 시도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1996년도 영화더라고요. 그때 한참 홍콩 배우들이 인기였잖아요. 유덕화, 장국영, 여명, 또 누구죠? 주윤발. 그런 홍콩 배우가 한참 인기 있었을 때 나왔던 영화예요. 저도 너무 오래전 영화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살펴봤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이호 장만옥 씨가 맡았었고 소군 여명 씨가 맡았던 사랑 이야기예요. 만리 타향에서 소군은 이호에게 끌리는 마음을 좀 통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호도 소군과 같이 있을 때는 행복함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둘은 사랑하기엔 좀 늦게 만났었죠. 그들의 사랑은 처음에는 타향사리에 찌들린 마치 동지애 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순박하고 어리숙한 소군은 억척스럽고 약삭빠른 이호의 모습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은 중국의 본토 대중가수 등려군입니다. 이 둘은 설날 등려군 불법 테이프를 팔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바로 그날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불법으로 팔던 테이프의 주인공을 길거리에서 만나면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10년이란 긴 세월이 훌쩍 흐르고 만리타향 뉴욕의 한 모퉁이에서 만나게 된 것도 바로 그들이 좋아했던 가수 등려군의 사망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놓칠 것만 같았던 그들의 만남의 끈이 실가닥처럼 이어지는 동력은 바로 모두 등려군이었습니다. 이 영화 천밀밀 등려군이 부른 월량대표 아저씨를 좀 전에 들어보셨는데요. 이어서 중국의 영화와 음악 또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오늘은 제니의 음악 카페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누구나 삶에 대한 추억을 케이크 한 조각 꺼내 먹듯이 이렇게 야금야금 꺼내 먹는 그런 재미를 오늘 함께 누리고 싶은데요. 우선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스베이에서 온 조연희입니다. 2년 전에 뉴질랜드 왔고요. 예. 그 전에 한 15년 정도 중국에서 살다 왔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처음 뵙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조연희 씨. 저도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또 새롭네요. 그렇죠? 네. 그럼 15년 전에 중국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중국에 계시다가 바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한국에서 별로 안 살아보셨나요? 네, 21살 이후에는 쭉 외국에서 생활을 했었죠.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거의 청춘을 중국에서 보내신 거네요? 네, 그렇죠. 20대와 30대를 거의 중국에서 보내다가 2년 전에 가족이랑 같이 뉴질랜드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럼 지금 결혼하셨고요? 네네. 네. 그러면 청춘 20대와 30대를 중국에서 보냈다고 그러면 또 좀 특별하네요. 그렇죠? 네. 오늘 그러면 그 중국에 가셨을 때 그 처음 저희 방송처럼 약간 낯설음, 설레임 중국에 갔을 때 그런 느낌 같은 거 같이 나눴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너무 오래전이라서 근데 제가 96년도에 처음 중국을 갔어요. 네. 96년도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 학생 때여서 어학연수 코스로 갔습니다. 네. 근데 처음 중국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방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중국인과 외국인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90년대 초에는. 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뭐 화폐도 외국인이 쓴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살 수 있는 곳도 뭐 호텔이 됐든 아니면 아파트가 됐든 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현지인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살 수 없고요.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살아야 되고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가 거기 살게 되면 어디 살고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개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북경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북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 경제, 이제 교육의 도시다 수도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좀 상황이 좀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좀 제가 처음 느꼈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더 그랬지만 이렇게 어두운 회색 도시 같은 느낌? 네. 느낌이 좀 칙칙한 느낌? 공산주의, 공산주의 느낌이 무신하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 옷들도 대부분 회색과 검정색을 많이 입었었고요. 외국인들이 좀 주로 이제 청바지에 환한 옷들을 많이 입는 편이었고 그다음에 뭐 막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가도 옷들 색깔이 조금 많이 어두웠었어요. 아, 그럼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편이었고 근데 여행을 다녀보니까 뭐 상해나 뭐 광주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대도시 다른 밑에 쪽에 있는 곳은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그때는 조금 더 억눌려 있는 분위기였었어요. 뭐 자유롭지 못한. 저도 한 10년 전쯤에 북경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선교 때문에 단기 선교 때문에 갔었는데 북경에서 내려서 그 심양, 단동 이쪽으로 갔었는데 북경하고 그 외곽 지역하고 느낌이 참 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빈부의 격차가 워낙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경이나 상해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만큼 오히려 더 지금은 경제적으로 발달해서 잘 살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도 여전히 시골이죠. 정말 말 그대로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13억 인구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인구죠.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20대 처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시게 됐는데 혹시 계기가 중국을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중국어 이제 막 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90년 초에 중국이 이제 앞으로 발달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어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쪽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렸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있긴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세대인 만큼 홍콩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요. 그래서 뭐 좋아했던 연예인들이 다 대부분 이제 홍콩 배우들이다 보니까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좀 대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중국을 배우고 싶대 관심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제가 저희는 그래서 이제 시작 관심은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중국에 막상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러니까 네. 저는 홍콩을 생각하고 중국을 네, 갔는데 네, 맞아요. 홍콩 영화 유명하죠. 네. 그런데 홍콩은 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 언어가 틀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는 표준어가 있고요. 네. 그 하위에 이제 56개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56개 네. 언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광동어. 지금 어. 저희가 알고 있는 홍콩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제가 배운 중국어를 로는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과 대화하기가 힘들었죠. 아, 그런 거예요? 저도요. 그걸 나중에 알고 너무 충격이었죠. 아니, 저는 저도 홍콩 배우 장국영 씨를 좋아해가지고 홍콩에 가고 싶어서 전 영어를 공부하려고 우리 영어가 낫죠. 어. 거기는 이제 영어를 다들 쓰니까 영어하고 어. 이제 광동어를 쓰죠. 그렇구나. 네. 저는 아직도 그런 영어는 못해요. 네. 아, 그래서 갔는데 네, 갔는데 이제 좀 다르게 느꼈어요. 한국이랑 아.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한 70년대 한국 같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대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쵸. 근데 좀 한국과 좀 다르다라고 저는 오히려 느꼈었고 그게 뭐 잘 산다 못 산다는 모르겠고 네. 그냥 다르다. 그래서 좀 이 문화가 신선하게 좀 다가왔던 것 같고 긍정적으로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되게 순수했었어요. 그때 아. 당시에 제가 느낄 때는. 네네. 그래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10년 넘게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당시에는 그쵸. 그냥 예, 살아보고 싶다. 이 나라 언어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게 됐죠. 계속. 네, 그러면 네. 거기서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네. 어학연수 끝나고 대학을 다녔죠. 예. 그럼 무슨 전공? 중국어를 계속 배우셨어요? 아니요. 중국에서 당시에는 여기는 뭐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때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때 당시에는 사상 교육이나 네. 이런 그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을 들을 필요도 없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일단 선택을 해야 됐었고 네. 일단 중국어과를 가장 많이 가죠. 네. 중국어과, 철학과, 네. 그다음에 경제학과, 신문 방송학과. 그리고 법학과 뭐 이런 몇 네, 가지가 맞아요.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이제 법을 선택을 해서 예, 법을 공부했죠. 예. 중국어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서 네. 다른 걸 좀 공부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너무 후회했죠. 너무 어려워서. 네. 대단하신데요, 그래도. 아니요, 그래서 겨우 졸업만 하고 졸업하셨어요. 네, 졸업을 하고 예, 졸업을 하고 이제 거기서 저희 때는. 네, 취업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중국 내에서요? 네. 일단은 그 중국인과 한국인의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네. 차이라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당시에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보통 직장에 취업을 하면 네. 한 초급이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 기억에. 네네. 그런데 중국은 그때 당시에 대학교 졸업해서 받는 사람들이 보통 20만 원대, 10만 원, 2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인은 싸게 딱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네. 그리고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예. 예,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또 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저는 아무래도 초창기에 갔기 때문에 네. 초창기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불이익을 좀 당했었죠. 예, 그리고 오히려 대만이나 예. 네, 대만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네. 더 취업이 그때 당시에 잘 됐고 대륙에서 저처럼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조선족 그러니까 언어로 보자면 조선족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지금 저기 초대 손님 중에서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가 있는데 소개를 안 시켰는데 하우라고 지금 엄마랑 같이 처음 출연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유를 먹고 있는 관계. 네 지금 우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하기가 일단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선택은 아예 저임금으로 중국인과 네, 네. 동일한 금액을 받고 네, 일을 하든지 네. 아니면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사람 초창기에 아무래도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예, 그 대신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남아서 네. 그런 상황에서 남아서 일을 계속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 주변의 지인들만 봐도 지금은 다들 각자 위치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네. 예, 훨씬 잘 살고 있죠. 네. 아, 그럼 그 20대 그 삶을 되게 네. 중국에서 치열하게 보내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여기에 와서 좀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화이트 컬러로 일을 하셨다가도 여기 오셔가지고는 아무래도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대부분 여러 가지로. 많이 예, 예, 그러시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자 위치로 많이 뽑기 때문에 네. 그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은 할 기회가 별로 없고요. 아, 할 수도 없고요. 네네. 대부분 이제 관리직을 많이 취업이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보다는 네. 부족한 것 같아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더 높은 위치에 더 좋은 많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네. 한국 젊은 제 나이 또래에 예, 중간 관리자급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많은 기회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초기에 고생했던 게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고요.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그러니까 이민이잖아요. 네, 이민이고 그렇죠. 철저히 거기는 취업이에요. 그냥 일만 해야 그러니까 이민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면 거기에 머물 수가 없죠. 그치, 비자가 해결이, 예, 비자 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이거나 일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문제가 되고요. 취업하기가 네. 쉽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많고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중국에 가게 된 계기 또 중국에서 1990년대 중반 초반을 보내시면서 느꼈던 얘기, 입문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시절에 그 중국 그 힘들던 힘들었던 시기도 있지만 같이 했던 또 음악 하나 소개시켜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저희 때 엄청나게 붐이 맞아요. 홍콩 영화를 네, 보고 네. 가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유덕화를 참 좋아했었어요. 네, 저도요. 네, 유덕화의 천장지구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막 따라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 따라하지 못해요. 음만. 네, 저도 지금은 사실 그 언어는 못해요. 아, 저는 표준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네. 유학생을 하면서도 그 음악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네. 그걸 너무 오래된 노래긴 한데 올드 팝송도 아니고 네, 네. 네,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그 같은 약간 비슷한 세대 같아요. 비슷한 네. 세대에 같은 배우를 생각했고 또 그 나라를 네. 생각했지만 저는 가보진 못했고 네. 여기는 가보셔서 거기에 현실의 삶을 이렇게 입문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천장지구 영화의 영화음악 OST 틀어드릴 텐데요. 제가 저도 이거 보면서 눈물 엄청 흘렸던 것 같아요. 막판에 네.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네. 그러면 아기와 함께 고생하셨는데 음악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我一。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전화하세요. 02-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안 그래도 인기가 너무 많은 나머지 홍콩의 4대 천왕이란 이름으로 완전히 떠받들어졌던 스타 유덕화. 한국에도 그를 좋아하는 소녀팬들이 정말 많았었죠. 그런데 이 영화 한 편이 그 인기에 완전히 불을 지른 도화선이 되었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 유덕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모성 본능을 제대로 건드렸죠. 구구절절한 가슴 아픈 커플의 사연은 그 이야기가 그 다음일 정도로 유덕화에게 집중됐던 그런 영화였어요. 지금 보면 잘생겼지만 전 친절한 남자가 좋아요. 뭐 가정적인 남자가 좋아요. 부드러운 남자가 좋아요. 라고 말할 법도 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완전 터프가이가 대세였던 시기였어요. 지금이야 커피를 타면서 저기 설탕 넣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네가 타먹지? 라고 쏘아붙여야 어머 조빠 멋지다! 이런 말을 겨우 듣던 시대였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시대가 갈수록 시대가 지나갈수록 남자들의 역할과 지위가 남자들뿐만 아니라 남녀의 역할과 지위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저랬다가는 국물도 없을 텐데요. 영화를 본 게 아무리 제가 기억이 안 나도 한 20년? 이러면 안 되는데.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과 OST를 들으니까 당시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밤길을 헤매는 5천년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서 이렇게 막 혼자 엄청 울었던 기억 나고요. 다시는 재회하지 못할 유덕화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미어졌어요. 그 먹먹함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니 그 영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화면은 구식이에요. 지금 보면 화면은 구식이지만 스토리는 구식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을 애태우게 만드는 두 사람의 모습, 눈물 줄줄 흘리고 싶을 때 보시면 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었던 음악은 장국혁이 나왔었죠. 영화 아비정전. 아 정말 이 만보춤은 잊을 수 없는 국보급 장면이죠. 아마 홍콩 4대 천왕에 대한 영화 이야기만 해도 아마 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심으론 장국영 특집을 해보고 싶은데요. 언젠가는 저도 홍콩에 가서 그 영화가 나왔던 곳에 가서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앞으로도 더욱 생동감 있는 음악과 중국과 이야기 계속되어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이쪽으로 듣고 싶거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러분이 같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니의 음악 카페로 사연이나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쿤에서 패션으로 자파, 보따리에서 아동 패션 문구류, 슈퍼큐 엔진 오일에서 엔진 교환권 등 상품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편지함, 사연 편지함, 제니의 음악 카페를 선택하시고 글을 남겨주시거나 그게 어려우시면 카톡 아이디 spmtv를 친구 추가하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항상 여러분의 사연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저는 여기 녹음실에 앉아서 혼자 녹음을 하는데 여러분의 사연이 올 때마다 서로 소통하는 느낌이라서 행복해요. 많이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아이디 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순간 멀리 있는 애인이 보고파요. 어찌해야 할까요? 달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더 보고 싶은 사람 음악으로 채워주실 순 없나요? 내 나라 한국에 있는 남편 울 애인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제니씨 부탁해도 될까요? 신청곡 이은미 애인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부탁 제가 들어드리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마구마구 부탁해 주세요. 좀 전에 들었던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음악 들어보셨는데 지금은 달려가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 받으시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꼭 숨겨두어 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뉴질랜드에서 한국 참 멀죠. 거리상으로는 참 멀어요. 그쵸? 비행기 타고 한참 날아가야 되는데 배 타고는 한 달 가죠. 한참 날아가야 되는데 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쵸? 그리워할 사람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애인 같은 남편 그리고 남편이면서 애인. 어우, 행복하시겠는데요. 한국에 계신 아이디 정님의 애인 같은 남편 선물 받으셨죠? 여기 애인 있습니다. 주위 분들 꼭 참고하세요. 네, 다음은 아이디 비누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저희 단골 손님이세요. 제가 신청할 노래는 폴스 가든의 수록곡 중에 박혜경이 리메이크한 레몬트리예요. 2008년에 발표하면서 그녀만의 청아한 음색으로 불러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박혜경의 허스키한 듯 아닌 듯한 목소리 너무 매력있고 좋아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 노래 곡 해석까지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좀 가사가 그렇죠.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아 제가 자꾸 노래를 부르네요. 안 되는데 그 가사가 참 그 담담하면서도 맑고 곡의 분위기하고 목소리가 매우 상큼하고 잘 어울린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면 그 상큼함 같이 느껴보실게요. 박혜경이 부르는 레몬트리입니다.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상큼한 노래 잘 듣고 왔어요. 레몬트리. 레몬같이 상큼해. 아,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의 퀴즈. 예. 짜라란 짠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나갔던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라이트님께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1번 스웨덴, 2번 SPM. 예, 정답 맞추셨습니다. 이분께는 서종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늘 퀴즈 나갈 건데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오늘 코너에서, 새로 생긴 코너에서 첫 번째 오프닝에 나왔던 음악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죠. 이번 문제는 제가 아주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문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 또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다시 전해드릴게요. 아이디가 허니님이세요. 이번 주에 캠프 가는 딸과 함께 듣고 싶어서 올립니다. 언제나 흥얼거리고 따라하던 노래 신청합니다. 딸 아이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오빠들의 쩔어 으르릉 꼭 틀어주세요. 제가 이 신청곡을 보고서요, 솔직히 저 이게 한 번도 안 들어본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쩔어라는 노래 제목 때문에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쩔어 뜻은 좋거나 나쁘거나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쁠 때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래요. 아니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모르는 용어 나오니까 아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져요. 아 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 저를 볼 때, 저희를 볼 때 아마 이런 느낌이겠죠? 쩔어.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그 캠프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신청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나가거든요. 캠프 다녀온 딸과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쩔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자 녀석들과는 다르게 내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밤새 이래 티아른데 네가 클럽에서 놀래 잠을 낳지 말고 들어매 I got a feel I got a feel 난 좀 Enemy, enemy, enemy. 벌써부터 energy. 조절해 포기 you know 나 너니 너 안에 슬픔은 나보다 예뻐. Can I get a little bit of hope? Yeah. 산다 청춘의 get what go. 밤새 일하지 every day. 제가 노래 나가면서 알아봤는데 지금 이 쩔어 음악은 요즘 10세들에게 엄청 인기 있는 곡이더라고요. 잘생긴 젊은 오빠들이 나와서 부르는데 노래 가사처럼 크게 소리 질러 쩔어 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쩔어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가볼게요. 아이디 해피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음악카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좁은 콜라텍에서 사이클 맞으면서 잘못된 만남을 들으며 흔들었던 생각이 나서 신청합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콜라텍이요.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콜라텍이라는 말이 지금은 사라졌죠. 없어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콜라텍 한참 인기였어요. 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정말 유명한 곡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아, 곡 내용은 우울한데 정말 몸이 저절로 들썩들썩해지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군인 아저씨들이 되게 좋아했지 않았나요? 아,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웃고 떠들며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작별할 시간이 왔네요. 맨 앞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부족한 부분 알고 서로의 단점도 알지만 그런 단점이 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그 단점을 서로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같은 음악 카페가 되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는데 서로서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독여주는 그런 음악 카페로 남고 싶고요.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남은 월요일 시간 여러분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